오랜 시간 함께라서 늘 친구란 난 너무도 편했었어. 이게 사랑인 줄 모르고 지냈어. 그래 왔어 널 못 보면 보고 싶어. 싶은 소중한 말 내일은 정말 꼭꼭 해보고 싶은 말 용기조차 없어 못했던 말 나는 겁이 나서 너무 무서워서 네가 멀어질까 술에 취해 늦은 밤